없이 퍼져버린 그 소문 내가 아니래 네가 사랑한 사람 믿고 싶지 않은 나쁜 뜬 소문 모두 왜 이래 수군대는 입술들 더는 외면할 수 없이 커져가